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.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하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 파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라.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덜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. 세상은 바람 불고 더듬수라 나 어느 바다에 뜨돌다 뜨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외로이 잠든 파해도 또 한 번 동백이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.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.